기억은 내게 와주었어 처음부터 우린 시작됐어 너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기에 난 자신이 있어 되돌아와 그럼 다시 있지 나서봐 그게 난 상관없어 골라와 이렇게 내게 돌아온 거 하나면 돼 나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난 못 읽었어 네가 나를 막 떠나갔어 영원히 네가 들어본 바람 되는 꿈이잖아 널 내가 이럴 리 없을 텐데 네가 떠난 나의 모습은 꿈속이라도 싫어 갑자기 그려지는 너도 나오질 않는 날 눈뜨기가 두려워지 그대가 내 다시 나지 않네 네가 없는 현실 네가 도망가는 꿈속 마치 메비우스의 D처럼 돌고 또 도는 우리 둘 역시 넌 다시 나를 떠나려고 한 다시 돌자마자 네 팔을 붙잡아 갈 타면 가봐 널 향해 두근대는 내 심장 밟고 떠나가 봐 No right now 끔찍한 몸을 벗어 우리 전부터 모든 것을 시작